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 자학을 새기신 56돌을 맞으며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내각 근로단체, 송, 중앙기관의 일꾼들이 인민무력성 혁명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인민무력성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